쇼 DJ 맥스 M2 with the honey 쇼 캠을 가면 술을 함께 가자 모두 이를 제껴 돌이고 가자 아싸 웃자 웃지 말자 잠깐 실패로 괴로워하지 말자 시원한 바닷가를 보면서 시원한 바다 바람 맞으면서 함께 가자 가자 웃자 웃자 나대로 모든 몸이 털어버리자 좀 해볼 따로 모두 함께 가자고 모두 이를 제껴 돌이고 가자고 아싸 웃자고 웃지 말자고 잠깐 실패로 괴로워 말자고 시원한 바닷가를 보면서 시원한 바다 바람 맞으면서 함께 가자 시원한 맥주 한잔 난 좋고 좋아. 시원한 맥주 한잔 난 좋고 좋아.